future is gonna be okay. Okay, okay, look at the mirror and I see no pain. I die for real till the day, but it's gonna be okay. Time for some paycheck and I'm riding downtown. Switch, oh, oh, time taking it on. Future is gonna be okay. Okay, okay, look at the mirror and I see no pain. I die for real, ask karma gon' be coming back for me. Time for some paycheck and I'm riding downtown. Switch, oh, oh, time taking it on. D-Day's coming, it's a fucking good day. 이 나를 위해서여 지금 미를 가린 듯해. 어쩌면 어리숙했던 지난 날은 이젠 over. 다시 태어난 우리 위해 축배를 다시 건들어.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증언은 저도 욱볼 필요하네. 연꽃은 진흙 탕 속에서도 찬란하게 꽃 피우기에. 아둥바둥 남과 비교 열등감 자기 혐오 이런 것들로 향해 오늘부로 총구를 겨눠. 당신은 무엇인가 한계 더빈 부셔내 마. 과거를 후회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인마. 피할 수 없어 맞고 충분히 아프고 말겨. Yeah. 괜히 상처를 헤집으면 상처를 키우지 말겨. Yeah.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Don't say no more.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Switch over, time taking it. Future's gonna be okay. Okay, okay, look at the mirror and I see no pain. I die for real till the day, but it's gonna be okay. Time for some paycheck and I'm riding downtown. Switch, oh, oh, time taking it on. Future's gonna be okay. Okay, okay, look at the mirror and I see no pain. I die for real, ask karma gon' be coming back for me. Time for some paycheck and I'm riding downtown. Switch, oh, oh, time taking it on. Yo, yo. D-Day's coming, 금지된 것들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당신의 new chapter를 열어 고여있기엔 우리는 여전히 젊고 더 어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한 최소의 노력. 당신은 무엇인가 한계 더윈 없는 거 임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먼 얘기물 두려워 임마.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관 의미 부연 힘들어 집중 팔고 오늘부로 미로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 증오로 뒤덮인 세상에 다시 연꽃이 핀다. 그래 D-Day's coming. 당당히 가슴을 펴려. Yeah. 증명은 당신 몫이니 부디 증명해 내게. Yeah.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Don't say no more. I can't remember, yeah. I can't remember, yeah. Switch over, time taking it. Future's gonna be okay, okay.